오늘 이 시간에는 융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나라 위한 한마음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대동강의 노래. 기슭은 어디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갈매기 너와 함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노는 나의 청춘. 청춘의 희망을 보내서 나를 지는 것 걸음마 배우던 고향길 주의 행복은 어디서 어떤 이상으로 용화음악 뮤트곡을 보내드렸습니다.